남조선 인터넷 도심은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14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발언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인 성노예 문제 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을 현 당국에 요구했으며 시민들이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 모은 15억 엔을 반환하기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 참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